숲이 돼볼게. 너는 자그마키만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.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. 길을 더 보일게. 나를 배 지나 날 보아줘. 나는 널 들을게. 이젠 말해도 돼. 날 보며 하수피 아닌 바다이던가. 그때는